아침 나절 아침 나절 소식 올까 소식 올까 저녁 무렵 저녁 무렵 니네 올까 니네 올까 배 태우며 기다리는데 노고 젖는 햇사공은 니네 마음 달빛 같은 하얀 살결 눈부시게 아름다워 종강 마음 설레이네 청담나루 아가씨야 아침 나절 아침 나절 소식 올까